Lucky in my life 그대가 꿈처럼 다가오네요 슬퍼질 때면 난 Lucky in my dream 그대 따스하게 안고 감싸주네요 언제나 이렇게 웃어요 나 세상이 힘들게 해도 난 절대 눈물은 보이고 싶진 않죠 내 맘을 모르는 그대라도 멀리서라도 그대의 그 미소를 간직할 수 있어 다행이죠 싶을 땐 Lucky in my love 상상 속 그대가 멋져 보여요 울적해지면 나 Lucky in my world 그대 꿈결처럼 나를 꼭 안아주죠 언제나 할 수 있어 다행이죠